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해도 사랑이란 무거운 단어 앞에선 오래된 만큼 멀어질 수도 있단 사실을 알았었지. 지금 함께 웃고 있는 널 보며 친구로 쌓아왔던 이 추억들을 앞으로 만들지 못하게 될까봐 내 맘을 감췄었지.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조차 못하는데 나를 편히 대해주는 널 보며 친구길 바라는 말인 것 같아서 고백해보겠다. 어제 방 다짐도 함께 멀어지게 했었지. 나의 욕심이 너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시간조차도 뺏어버릴 그럴 맘이 될까봐 나 말하길 망설였는데 널 원한 내 맘이 너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쁨조차도 잃어버릴 그럴 욕심일까봐 너를 잃어버릴 평생 모를 텐데.